지난 날들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. 사랑이란 것이 우리 이야기였고 행복이란 그저 곁에 있는 것 세상 모든 것을 품어버릴 듯한 우리의 지나간 날들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젠 모두 가버렸네. 아쉬운 지나간 세월들이 아무리 그리워도 떠나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도 이제는 잊어야지 어제 스쳐 지나며 울던 그 내가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세상 하나뿐인 그대 나의 사랑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리라며 굳게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런 사랑 지나간 세월들이 아무리 그리워도 떠나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져